된다고 했잖아. 이제 우리는 정말 남이 되나요? 그대라는 사람 정말 무지개도 나를 떠나가네요. 안 돼. 그대 가는 길에 한 번쯤은 돌아봐줘요. 사랑이 나를 울리고 가요. 그대가 나를 떠나 행복하대요. 바라만 봐도 눈물 나던 예쁜 추억도 날 떠난대요. 수줍던 그대 고백도 안녕. 손가락 걸던 그 약속도 안녕. 그대 정말 사랑했어요. 내 사랑 잘 가요. 바라만 봐도 눈물 나던 예쁜 추억도 날 떠난대요. 수줍던 그대 고백도 안녕. 손가락 걸던 그 약속도 안녕. 그대 정말 사랑했어요. 내 사랑 잘 가요. 내게 다시 오지 않을 거라면 돌아보지도 말아요. 그래야 나 그댈 미워할 수 있잖아요. 어떻게 나를 버리고 가요. 어떻게 나를 떠나 행복하나요. 바라만 봐도 눈물 나던 예쁜 추억도 왜 버리나요. 보고 싶겠죠.